K-POP's News. (2020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2020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개설 과목은 대면 수업, 비대면 원격 수업 또는 병행 수업 등으로 진행됩니다. 계절학기 수업은 12월 23일부터 1월 1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19명이 참여한 국제문화 갤러리가 개최됩니다. 전시기간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전시 방법은 온라인 3D 갤러리이고 PC나 모바일로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탈을 참고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혁신단에서 장학 조교를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은 본교 대학원생이자 인터넷 활용 및 문서 작업 가능자입니다. 서류 접수는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탈을 참고 바랍니다. 유한 킴벌리사에서 전국 대학생 대상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유한 킴벌리사의 신제품인 크리넥스 센터풀 화장지 소개입니다. 출품 규격은 30초에서 1분 내외의 영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탈과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 인재 채용에서 경직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그러나 오는 19일부터 21일,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스타트업 행사이자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 2020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스타트업 생태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그맨 박지선 씨가 자신의 집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경찰이 박 씨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유서 성격의 메모와 함께 유족 의사를 존중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박 씨는 지병을 앓고 있어 모친과 함께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통신 수사를 통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특히 전체 피해 건수 중 대다수는 카톡 메신저를 통해 접근했습니다. 메신저 피싱에 송금을 했다면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책을 파는 도서 정가제가 할인율 변동 없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정가 변경 기준 완화, 정가제 위반 과태료 인상 등입니다. 정가 판매 의무를 어길 시 과태료는 횟수별로 차등 적용되며 웹툰 등 전자 출판물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서 정가제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정민,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